이 시간에는 너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사회주의 라곤일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고향의 종든 집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단풍마을입니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고향의 미아리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